청년 니시도교 조선 제2초중급 학교 교장 리종예가 청년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에 대화운을 꽃피워준 위대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청년의 민족 교육을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1957년 4월 청년의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청년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에 대화운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했습니다.